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조국 통일 본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27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대미 굴종 행위를 규탄했습니다.